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8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드리는 히어로즈 아, 예, 안녕하세요. 21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소리가 늦게 들리거나 그러는 게 좀 있어요. 예. 저희가 평소에도 원격으로 만나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좀 더 특이하게 각자 원래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예,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각자 해가지고. 다른 데서 만나게 됐어요. 예, 저는 꼭 폰으로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딱 예전이랑 다르게 저희가 중간중간에 소리가 조금 끊기거나 아니면 좀 못 맞추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편집을 하겠지만요. 네, 저 소개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들리는 히어로즈에서 편집을 맡고 있는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 네. 아, 이렇게 예. 되는 거죠. 네, 제 앞에는 그렇죠. 박성훈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박성훈님 반갑습니다. 예, 그 스마트 라이프 원타임 원티 이제 한번 오프라인 세미나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박성우고요. 디지털 히어로에서는 찾아가는 히어로 편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드리노 히어로에서는 나름 개그를 해보려다가 맨날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원타임 원티 네. 그 세미나 준비 중이시잖아요. 네, 한번 해보려고요. 네, 8월쯤 예, 준비 중이세요? 일단은 뭐 소규모로 할 거니까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다음 달에 한번 평일날 해보려고 네. 그래요. 아 평일 저녁으로요? 예, 아 설문해봤더니 평일 저녁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익명으로 투표를. 예, 네. 제가 그 설문을 했는데 그 주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아무래도 요즘에 주말은 가족과 함께가 많아서 그런지 평일 저녁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그 장소를 이제 강남 지역으로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도 좋아요. 퇴근할 때 가기도 좋고 이제 장소만 잘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우 저하고 안 겹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들으러 가게. 아. 네. 제가 미리 날짜를 드려야겠다. 저희는 안 된다고. 날짜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 진행하시면은 네. 초는 안 되실 것 같고 6월 말 정도나 그 중에 되시겠네요. 네, 뭐 조금 그 시간적으로 지금 준비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네네. 이제 중반이나 말 정도로 가야겠죠, 이제. 투표하신 것 중에서 지금 1위가 어떤 거 나왔죠? 듣고 싶은 내용으로. 일단 그 구글 내지도 해달라는 게 1위 나왔어요. 아, 네, 잘 됐네요. 그 두 개가 1위가, 네, 두 개가 공동이었는데 구글 내지도가 나왔고 또 네. 하나가 이제 그 직구. 해외 직구를 가르쳐달라. 이게 이제 또 나왔어요. 네. 물론 해외 직구는 이제 기초겠죠, 기초. 우리가 모두 아는 그 기초 아마존과 그 알리익스프레스 정도, 네. 그 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거의,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뭔가 하기는 좀 애매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으니, 네. 일단은 구글 내지도로 하루 하고, 그리고 네네. 또 날짜 또 잡아서 직구로 또 하루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요. 두 번 진행하시는군요. 뭐 근데 뭐 시간 텀은 제 마음이니까 네. 뭐 그 다음 달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은 날에 두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 저도 모객하는 거 많이 좀 독했습니다. 아 네 진짜로 하반기에 그 직구 관련된 책 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직구 같은 게 그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완전 진짜 기초로 하는 거고 아니에요. 정말 직구 기초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럼요. 저희 생각해 보면은 직구 처음 할 때 그 영어로 해서 주소 못 적고 이런 것들이 못했었는데 이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처음에 그 제가 직구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예전에 나오셨던 오치성님 요청으로 해가지고 직구 세미나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내용 중에 그 영어 주소는 어떻게 집어넣는지 맞아요. 뭐 이런 것도 내용도 다 있었죠. 그렇게 영어 주소 찾는 법. 뭐 그런 것도 포함돼 있어서 그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처음 하는 건데도 그 많은 분들이 지르고 그 오치성님도 지르기 시작했고 그런 계기가 다 됐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어려우나 일단 한번 겪고 나면 그다음부터 쉬워진다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요즘 뭐 직구 중에서 역시 베스트 물건 중에 하나가 이제 풀리기 시작한 그 애플워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애플워치 인증샷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배송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외국에서 사신 분들이 이제 배송 들어오는 것 같고, 사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지인들이 보내서 받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꽤 올라가 있는데, 그 의외로 애플워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시들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뭐, 신문 기사에서 이제 그, 뭐, 가십처럼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원래 예측 양이, 그러니까 애플워치 처음에, 이제 원래는 뭐, 연간 5천만 대, 아니, 3천만 대? 뭐, 이렇게 팔릴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양은 그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9월까지 판매량이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엄청난 양이에요. 작년에 그 삼성이 갤럭시 그 기어 시리즈 팔아가지고 판게 100만 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0만 대밖에 안 그렇기 됐어요. 때문에, 예, 그거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1000만 대가 넘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양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물량이 안 되는 이유가, 물론 기대감이 떨어져서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 애플이 그 수요를 못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걸좀 많이 느끼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시가 된 이후에 뭐 스크래치 이슈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그게 주스면 주는 사람이 임자라는 이슈가 있죠. 그 그거 팩토리 뭐예요? 리셋이 가능해서, 애플워치가 팩토리 리셋을 너무 쉽게 할수 있어서, 주는 사람이 그냥 주워서 팩토리 리셋을 해버리고 자기 폰에다가 등록해버리면 된다는 이슈가 있어요, 지금. 길을 다니다가 잘 보세요. 그 혹시 애플워치 떨어지는 것만. 예, 뭐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뭐 배터리 이슈는 생각보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배터리 이슈는 하루만 가도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도 배터리 이슈는 의외로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생각보다 길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뭐 그런 부분은 이슈가 많지 않은 것 같고. 근데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기존의 스마트워치보다 아주 특이하게 더 나은 거는 아직까지 없다. 뭐 이런 류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까지 이제 애플이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서비스가 아니라 앱들이, 뭔가 좀더 독특한 애플워치만의 뭐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안드로이드 웨어의 그 소프트웨어들이 뭐 향상이 되면 다 웬만큼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그렇게 특이하게 다른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그 포스터치라고 그러죠. 포스터치 물량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제품이잖아요, 애플에. 그 시계류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위험 부담을 약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쪽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원래 처음부터도 사실 그렇게 이게 엄청날 거라고 기대는 하진 않았잖아요. 좀. 이제, 근데 이제 그 영향력이 조금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1500만 되면 이미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기사는 그렇게 났지만, 기사는 부정적으로 났지만, 1500만 되면, 뭐, 현재까지 나온 스마트워치 중에서는, 엄청 걸린 거죠, 모든 스마트, 그게. 아마 다 합쳐도 그 양이 안될 거긴 할 거고요. 그리고 애플이 이제야 이제 뭐 홈킷이니 뭐 헬스킷이니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좀더 나와 봐야 이제 아마 이 효과를 좀더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 죽으면 인증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스마트워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스마트워치들은 다, 뭐, 주는 사람이 임자예요.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식으로 나올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많은 기대감이 예, 아닌가. 근데 이제 애플워치는 처음부터 개인화된 기계라고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만 쓸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이후에 이제 팩토리 리셋이 너무 쉽다.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예, 애플이 얘기한 거랑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라 그러는 거고, 실제로 스마트워치는 지금 다 주우면 주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럼요. 뭐 공장 초기화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공초하면 완전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는 전혀 부담 없이 밀고 쓸 수 있어요. 예. 네. 아, 어쨌든 뭐 천원 건데 나오면은 안 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의외로 그 애플워치 보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선호도가 높아요. 다른 스마트워치에 비해서. 예뻐서 사이즈 때문에. 사이즈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거 큰 게 있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작은 거에 여성분들이 매력을 느끼시더라고요. 지금 스마트워치 나온 거 약간 좀 남성스럽잖아요. 좀 크고. 네. 아무리 작다고 해도 액정이 1.3인치 막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부담이 있는데, 지금 애플워치 작은 거는 찰만하다. 뭐 애플워치는 찰만하다. 사이즈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희도 꼭 한번 써보고 싶고요. 어쩌다 보니까 몇 주째 계속 애플워치에 대한 얘기는 뭐 지난주에는 안드로이드 어플이 애플워치에서도 가능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네. 지속적으로 뭔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기사도 떴었죠. 애플워치에서 구형 맥이 돌아간다는 얘기까지 떴었죠. 아 예예. 뭐 맥킨토시 2가 2 네. 같은 게 돌아간다고 그랬죠. 아 이게 맞아. 애플워치 그냥 스마트워치 같은 거 헷갈리는 거죠. 예. 아 그게 어디서 돌렸지? 아, 그 지워치에서 올렸죠, 지워치. 지워치였구나, 예, 죄송합니다, 이거. 예, 지워치에다 올린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있는 워치의 퍼포먼스가 옛날 PC보다 높아요. 대단한 거죠. 지금 워치의 그 대부분의 스마트 워치에 들어가고 있는, 네. 이쪽 AP, 그러니까 CPU 같은 게 400MHz, 1.2GHz 막 이렇거든요, 속도가. 네. 뭐 옛날에 뭐 내가 처음에 샀던 그 펜티엄은 60메가였지. 아니 그 얘기하면 성우님이나 저나 SF 영화 좋아하잖아요. 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TV에서 막 돌려보다가 그 놓쳤었던 외계물을 하나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목 기억 안 나요.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 달 뒷면에 히틀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일부 나치들이 도망간 거죠. 달 뒷면도 도망갔어요. 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거기에서 우주선을 만들고 자기네끼리 성장을 했어요. 지구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지구에서 외계인이 갔다가, 외계인, 우주인이 갔다가 달 뒷면을 봤는데 잡혀간 거죠. 나치들한테 깜짝 놀라갖고. 아. 그래서 나치들이 지구를 침공하기 시작해요. 몇십 년 동안 지구랑 떨어져 있었잖아요. 정말 좋은 무기를 갖고 있지만은 핵심 동력 하나가 예. 없었는데 그 핵심 동력으로 뭘 쓰냐면 잡혀온 미국인한테 있었던 아이폰을 장착해요. 그걸 장착하면서 거의 과학자들이 너무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게 있다니. 그래서 얘기가 거의 다 떠올랐는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죠. 아이폰한테 흔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아 배터리. 배터리 완전 방전돼갖고 그거랑 비슷한 걸 또 찾으려고 지구를 침공하네요. 그런 얘기였는데 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아이폰 3G, 3GS 아주 옛날 거기는 하지만 거기서도 퍼포먼스가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지금 있는 기기들이 옛날 웬만한 슈퍼컴퓨터보다 더 빨라요. 그때는 그거 가지고 뭐 로켓 궤적을 뭐 연구를 하느니 뭐 그런 해서 과학자들이 심히 붙어서 부던 그 기기가 지금 올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어쨌든 참 애플워치 많이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국내에서 이제 입수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 분을 좀 모셔놓고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었는데 요거는 다음 번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라도 다음 주변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요 한번 저희들한테 의뢰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궁금한 거를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그때 또 질문할 수 있으니까 궁금한 것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때 물어볼게요. 예. 네. 이거와 비슷하게 지금 저희 3G, 3GS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요. 제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중단했을 줄 알았었는데 애플에서 네. 3G 버전하고요. 3GS 구형 기기에 대해서 중단이 들어갔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뭐가 들어갔다고요? 중단이요. 앞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 아, 지원 중단? 네, 완전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예. 다음 달 9일부터 3GS, 2007년형 20에서 24인치 아이맥, 2009년 17인치 맥북 프로 등 이런 것들은 구형이기 때문에 영향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 이제 수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라고요. 근데 그동안 서비스 해줬나요, 그거? 해줬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단종이 되면 그 단종은 몇 년간은 그 부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한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전자제품을 보면 그 법적으로 있거든요. 이제 그게 대부분 다 끝날 때가 이제 됐거든요. 아마 그 외국에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AS를 무조건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 단종 이후에.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아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지난 거죠, 이제. 그 애플은 항상 뭔가 정책이 바뀌면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다가 생각이 난 예풍포가 막 업데이트를 계속 해준다. 게. 예. 뭐 그러면 사람들이 막 놀래잖아요, 막 저걸 업데이트 아직 해주더니. 근데 정작 애플 사이트 가 팔고 있어. 아직 팔고 있으니까 해주는 거야, 왜? 아이팟 같은 경우에도 구형이잖아요. 예. 아직까지 이제 안 팔리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게 120기가 모델인데, 그 전에 수리받으려고 갖고 가니까 얘가 배터리 문제 때문에 갖고 오게 되면 예. 더 이상 배터리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꿔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 돈을 좀 주게 되면. 제가 요거 갑자기 참. 그거 들으니까 옛날에 그 삼성에서 하던 일이 그러냐면 수건으로 말아서 벽에 던져주고 가는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 용량이 단종이 된 상태면 그보다 조금 더큰 용량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교환해 준다고. 요즘에도 뭐 통하는 아, 얘기죠. 안 해봤지만은. 근데 요즘에 삼성을 하들 안 만드니까 이제 저서 같은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그런 것도 뭐 AS 지원하는 것들. 그런다면. 제가 그래서 유일기로다가 조금 더 찾다 보니까, 아이폰 4S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살아남았어요. 아이폰 4S도 그래요? 꽤 오래되긴 했는데, 이제 iOS 9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 iOS 예, 9이 그 맞아요. 아이폰 4S하고 아이패드 미니에서 쓸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아이폰 4S, S는 해주겠다. 예, 4는 안 해주고. 4는 안 해주겠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통 우리 그 생각하잖아요. 일부러 안 올리잖아요, 터널님. 항상 그동안에 애플폰이나 애플 관련된 것들은 iOS 새로운 버전이 나오게 되면 점점 느려졌단 말이에요. 버벅이다 네, 보니까, 그렇죠. 많이 느려졌죠. 애플 노림수구나. 결국에는 느리게 만든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아이폰을 사게 만드는구나. 그 그렇죠. 생각도 했었었는데, 이번은 소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기능이 그래요? 아니라 품질에 우선시 할 거기 때문에 구형기기 지원에 대해서 아예 iOS 9을 새롭게 코어를 디자인한다 그래요. 그리고 구형에서도 옛날에 갑자기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고요. 그 안드로이드 롤리팝 올릴 때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 구글이 롤리팝 하면서 그 메모리 512에서도 돌리겠다. 뭐 그래가지고 맞아요. 나와서 실제로 512에서도 돌아가게 만들었었거든요. 그쵸. 근데 좀 유사한 말인 것 같아.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거기 불만이다 보니까, 아니다, 이번에는 구형 하드웨어에 억지로 끼얹히진 않고요. 최적화시켜갖고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설에 보니까 그 애플이 이번에 그 나이 만들면서 탈옥을 아예 차단해버리겠다 얘기를 한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예 그런 차단 안 기사가 하고. 올라왔던데.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가장 애플 쪽에서 그 iOS 9 발표를 아, 시작한 그 이유가 걔네. 아마도 이게 그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홈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 보안이 강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뚫려버리면 대박이지. 그럼요. 헬스케 뚫려봐. 대박이야. 홈킷은 뭐 그렇다고 지금 헬스케 뚫리면, 오우. 그래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거는. 그게 뭐 막는다고 막히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 사람, 분명히 뚫을 수밖에 없긴 하겠죠. 뭐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들이 뭐 뚫으려 치면 뭐, 어떻게든 쓰겠지. 근데 뭐 언제는 탈옥도 뭐 하시는 허락해, 분 계시겠지만. 근데 요즘에도 탈옥하는 사람 그렇게 많나요? 많이 없던 것 같은데. 많이 줄었죠. 이게 OS가 안드로이드가 좀 유사해지면 줄긴 했다 이때 있어요. 화면에 이거 위젯 같은 거 지원하지 않으니까 그 화면상에 뭐 그런 거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시도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긴 있는데, 뚫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예. 탈옥의 이유는 꼭 그런 것만이라도 그동안 그 막혀 있는 좀 올려서 더 올려서 성능을 더 올려서 쓰거나 뭐 아니면은 좀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에서 마우스 쓰는 것 같은 거 네네. 아이패드에서 마우스를 탈옥을 하면 쓸수 있거든요. 그쵸. 블루투스 마우스 같은 거 이제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탈옥은 이제 꾸준히 많이 하는 분들이 이제 아직도 꾸준히 있는데 이제 뭐 막겠다고 말은 했는데 뭐 언제는 뭐 걔네들이 뭐 원해서 뚫은 것도 아니고 걔네들이 뚫어주겠다고 뚫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쵸. 뭐 마치 되게 자기네들이 생생해서 그동안 뚫어놓은 것처럼 얘기를 되게 유명한 그 팀들이 있잖아요. 해. 예, 있어요. 마침 그 얘기 나왔으니까 계속 이어보면은요. 그 iOS 9에 대한 거를 보다 보니, 아우, 또 시기가 됐어요. WWDC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10일 남았나요? 한 10일 조금 더 남았나? 네, 아직 6월 뭐 그렇게 남은 것 8일날 같아요. 현지 시간으로 개최한다고 하니까 10일? 10일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아요. 예.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궁금한 것들이 좀 나오겠죠. WWDC는 이제 애플에서 발표를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번엔 과연 뭐가 나올까 궁금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품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들립니다. 근데 원래 떳다디씨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개발자 회의니까 네네. 이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죠. 이제 OS. 이제 그래서 iOS 9에 대한 얘기하고 OS X 예전에 예. 요세미티를 발표했었는데 이번에 10.11 버전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와, 역시 10.11 버전을 아예 다 지난주에도 올려서. 얘기하셨지만 MS도 10 버전까지 나오고 더 이상 안 내놓겠다면서 계속 업데이트할 거라고 했는데 얘는 더한 거죠. 10.11. 이제 그쪽도 이제 10.01 뭐 이렇게 가겠지, 이제, MS도. 이번에 계속 초점을 맞춘 거는 새로운 기능을 많이 보여주는 것보다 안정성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몇개좀 관전 포인트가 좀 나왔는데, 그 아이패드, 첫 번째는. 새로운 아이패드를 화면 분할해 주는 것들을 좀 지원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프로 버전 얘기하는 거죠? 같아요. 네네. 이제 아이패드가 확실히 업무용이라든지 그쪽으로 좀 쓰기에도 됐고, 특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마우스 기능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안 되냐? 그것도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또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안 팔려서가 아닐까? 지금 어차피 태블릿 전체가 하향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살 사람들도 태블릿이란 게 그러잖아요. 한번 사면 좀 잘안 바꾸게 되는 경향이 있군요. 폰에 비해서 더 그렇죠.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이제 판매량이 자꾸 줄고 있다는 게 모두의 부담이고 또 워낙 태블릿들을 쓰니까 이제 5.5인치 이상 폰을 다 쓰니까. 웬만한 거였는데, 이번에 여행 갔다 와서, 그 네. 사진을 보다 보니까, 태블릿은 태블릿이더라고. 큰 화면으로 보니까, 역시, 작은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좋더라고요. 그 용도가 명확해질 것 같은데, 전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물론 이제 잡스가 맨날 얘기했다가,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바꾸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 그러기는 또, 아이패드 그죠. 1세대가 제일 처음 나왔었을 때, 키노트 했었을 때,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이패드를 봤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봤던 게 아니라. 네. 그게 요즘에 좀 기억이 나요. 그 태블릿이 점점 더 들고 다니는 사람 많긴 하지만, 이제 목적이 좀 명확해져야 될것 같고, 혹은 진짜 집안 구석구석에 아무데나 던져놔도 되고, 혹은 내가 작은 화면으로 안 보고서 그냥 자연스럽게 태블릿으로 소파에 누워갖고 큰 화면을 본다라든지, 뭐 게임을 즐긴다라든지, 그쪽에 좀 간극을 좀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태블릿을 침실에서 써요, 저는. 딴 네. 데서 거의 안 쓰거든요. 그죠, 예. 태블릿에 비치를 해놓고, 그러니까 침실에 비치를 해놓고, 이제 자기 전에 태블릿을 보고 자고 뭐 이러는데, 거의 뭐, 평상시에는 폰으로 다 웬만한 건 소화가 되니까, 이제. 워낙 화면도 크고, 폰 자체가. 근데 침실에서 누워서 보기에는 폰은 좀 너무 작고, 그래서 이제 태블릿을 침실에다 갖다 놨거든요. 근데 뭐 큼직한 화면으로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더책 읽기도 좋고 침실에서 이렇게 천장 보면서 누워서 보시다가 태블릿 떨어뜨린 날이 있던데. 그 자주 맞죠. 종종 이렇게 눈덩이 한 번씩 맞고, 뭐 아, 이마에 한 번씩 맞고, 막 이런 일 하는데. 네. 그렇죠. 충격이 훨씬 크죠. 예, 데미지가 있어요. 그 데미지에서. 그 집사람이 옆에 누워있다가 막 웃겨서 죽죠. 이제 한 번 떨어지면. 그 iOS 8이나 이런 것들 구형기기 지원해준다는 얘기를 봐도 그렇고요. 그 아이패드를 다시 좀 화면 분할을 지원해준다라든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넣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아, 결국에는 그 이미 사람들이 많이 폰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사실 뭐 2년 지나고 스펙이 완전히 좋은 것들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야. 계속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죠.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좀 애플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폰도 잘 안 바꾸는데. 그럼요, 안 바꾸죠. 옛날보다 폰 많이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폰도 이제 바꾸는 시기도 많이 길어졌고, 이제 기기들이 일정 수준 이상 그 성능이 올라오니까 이제 그런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 애플에서 WWDC 때에는 그 홈 앱, 홈킷이죠. 그걸 아예 탑재하겠다는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뭐 애플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들이 결국 헬스킷도 그렇고 홈킷도 그렇고 내놓는다는 얘기는 했었었는데, 이번에 홈킷은 기본으로 해서 탑재되는 것 같아요. 뭐 헬스 들어간 것처럼 이제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조작하는 거? 네. 뭐. 아, 뭐 예를 보다 보니 일단은 네. 말씀하세요. 네, 그 일단은 그 액세서리들이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된다고 하는 거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거든요. 그 홈킷 쪽 그 제품들이 이제 곧 나온다 한 게, 지난번 기사가 6월 달쯤 나온다라는 게 거의 시기가 맞춰서 아마 액세서리들이 쫙 그런 홈킷에 관련된 스마트 홈 그 액세서리들이 쫙 이제 공개가 아마 따따디시 때 한꺼번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또 주머니를 여나? 지갑을 여나? 그 얘기 들으니까 점점, 하긴 애플은 이런 거 안 팔아도 나중에 액세서리만 먹고 살아도 되겠구나 생각도. 네, 이제, 현재로서는, 이런 거에 가장 부합하게 달려가고 있는 애들이 이제 샤오미잖아요. 아, 샤오미죠. 샤오미는 폰과 패드들은 해외에 팔기를 참 어려워하고 있지만, 나머지들은 다 해외에 팔아먹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보면은, 어쩌면 얘네들이 생태계를 지금 막 구축해 나가는 것도 애플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해외에서. 네. 아니, 샤오미는 정말 대단한 것 같은 게, 저희가 얼마 전에 링크 하나 보내드렸었잖아요. 네, 샤오미 예. 미니 라우터, 미니 공유기. 예. 그거 디자인이 그 애플의 트랙패드랑 똑같이 생겼어요. 마우스를 대신하는 트랙패드랑 똑같은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여기 안테나 두 개가 있고, 그 무슨 공격인 거죠? 뭐 혹자는 IP 타임보다 좀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디자인도 좀 예쁘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나오는 제품들이 다 그렇잖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사상 자체를 많이 흉내를 냈기 때문에 네. 뭐 일단은 많은 군더더기를 없애는 쪽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도 단출해지고. 뭐 어떤 제품은 애플 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배터리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배터리 보면 애플 거라고 해도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깔맞춤한 거죠. 그런 디자인에 집중을 한 예. 잘 생각 잘했어. 그 깔맞춤 아이디어 좋았어.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발견한 제품이 그거잖아요. 한번 보내드렸었던 거. 그 우연히 제가 찾아온 형님 알고 있었지만 샤오미 라우터 미니 라우터가 아니라 큰 라우터를 큰 거. 예, 네, 진짜 두근두근했어요. 크기도 아주 크지도 않고, 예쁘고, 라우터를, 그러니까 나스같이 쓰기 위한 홈킷, 그 공유기를 사는데, 1TB짜리 하드드라이브도 선물로 준다라는.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죠. 처음에 그거 발표를 했을 때 되게 네.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게 가운데 그 중앙 처리 장치를 듀얼 코어를 쓰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듀얼 코어 칩이 들어있는데, 막 사람들이 다 미친 거 아니냐, 저거. 네. 무슨 공유기에 듀얼 코어 CPU가 들어가고, 네. 메모리가 들어가고, 막 저장 공간이 있고, 이게 무슨 공유기냐, 그랬었어요, 그게. 그런데 그때 그 데모 버전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내놨었거든요, 걔네가. 물론 나중에 정체가 드러났을 때는 네. 그게 이제 개발자용이 그 가격에 판다 뭐 이런 거였었는데 네. 그때 얼마였지? 10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은데. 맞아요. 공개된 가격이. 네. 뭐 그런데 이제 하드디스크가 없었을 거야. 아마 그때 얘기했을 땐. 맞아요. 있으면 하드가 들어가면서. 근데 저는 하드 없이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아, 집에 있는 하드도 있는데. 그거 좀 그냥 박아쓰기에. 네. 물론 제가 그 제품이 직접 사보고서 또 써봐야지 알겠지만은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샤오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그 공유기 집에다가 걔를 설치해놓게 되면은 걔로다가 제어를 좀 할 수 있게 해주고 밖에서도 쉽게 접속해서 한 큐에 좀 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국내에서 이상한 샤오미 CCTV 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샤오미 CCTV에서 녹화된 네. 내용이 어딘가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1TB짜리 본인이 쓰고 있는 무선 공유기에 자동 저장이 된다라든지 그리고 샤오미 폰을 쓰고 있으면은 뭐 다른 폰들도 연동을 하면 되겠지만은 자동으로 사진 그런 것들 백업되는 건 당연히 될 거고요. 그리고 샤오미 공기청정기, 샤오미 체중계, 네. 그 모든 스마트하고 디지털 관련된 장비들에 대해서 가운데로 모아주는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샤오미에서 에어컨만 든다는 것 같던데. 그거까지 보게 되면 정말 야, 그럼 완전 애플에서 하는 거하고 좀 반대 전략인 거죠. 애플에서는 이제 뭐 착착착 만들어서 가운데 몰아칠 거라고 고민하는 것 같은데 뭐 걔네는 내부에서 쓰는 공유 같은 형태의 하드드라이브 성능도 좋겠다. 여기서 넣어라.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무서운 사실 이번에 그 따따디씨의 그 네. 애플 TV 얘기도 있어. 이번엔 진짜 네네. 나오지 않겠냐. 자꾸 미루는데. 근데 그 애플 TV 이번에 나온 애플 TV는 아마 나오면 그 이제 가을에 시작하는 TV 서비스? 네. 그거랑 뭐 연계되어 있겠지만 왜 TV 쪽으로 사실은 그런 IoT 컨트롤 제어 타워를 줘도 되거든요. 물론 어디다가도 줄 수 있지만 네. 이제 그런 거를 그쪽에다가 주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요즘에 애플이 하는 걸 보면은 굳이 그렇게 어떤 기계 특정 기계에다가 그런 제어 권한을 메인으로 주진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클라우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클라우드화 해가지고, 뭐, 어떤 게 어떤 걸 특별하게 제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애플의 반대 생태계라는 거 안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서로서로 연동되게 만드는? 뭐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거,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번 달 WWDC도 좀 관전 포인트는 있으니까요. 지켜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애플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역시 또 크면서 구글에 대한 얘기 마저 해야겠죠. 구글에서 저희가 지난주였던가요? 또 구글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뭐 광고에 네. 퇴출당한다는 얘기도 하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아마존하고 좀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건지 검색하자마자 물건을 산다 이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요. 이번엔 또 한 걸음 또 나간 것 같아요. 예, 네. 그 원래 구글이 이제 유튜브를 갖고 있잖아요. 유튜브 네. 이제 먹은 이후에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는 컨텐츠가 막 그런 거 있죠. 이제 여러 가지 그 엔터테인먼트 컨텐츠가 많은데 그거 말고 네. 우리 같은 제품 리뷰 컨텐츠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예, 제품 리뷰 컨텐츠 채널이 100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현재. 와, 그거 많네. 그래서 우리 거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진 않구나. 하여튼 뭐 100만 개가 넘는 제품 리뷰 채널이 있고 그리고 이 채널의 시청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유튜브가 이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품 소개를 할 때 옆에다 판매 링크를 걸 수 있게 한다. 유튜브 보는 동안 뭐 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홈쇼핑. 그렇지, 홈쇼핑이 되는 거지. 이제 리뷰를 보러 들어가서 이 리뷰 옆에 이렇게 딱딱딱 뜨면은 이제 그걸 클릭해서 구매 버튼을 눌러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구글에서 검색으로 네. 구매 버튼이 나오면 눌러서 이제 구매를 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다가 그냥 네. 클릭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네. 일단은 그런 광고가 되면은 사람들이 뭐 리뷰를 보면서 구입하는 아마 구매율도 상당히 높을 것 같고 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컨텐츠는 사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오히려 그 페이스북이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쵸. 그 페이스북 동영상 위에 보면은 클릭하던 버튼을 그 넣을 수가 있게 돼 있네. 맞아요. 근데 그건 단지 버튼일 뿐이고 그 유튜브에는 아예 옆에 그냥 창 같은 걸 조금씩 띄워서, 요즘 카드 같은 거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네. 띄워서 아예 눌러서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제 좀 더 나가서 구글 페이도, 구글 월렛으로 네. 그냥 거기서 결제 및 배송까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아하. 지금 진화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다가 그 결제도 따로 들어가서 안 해도 되고 그냥 구글 페이로 그냥 콕 누르면 결제가 되고 그냥 배송이 되는 거죠. 저희는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만큼 무서운 결제 도구가 쇼핑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제품명 검색하면 거의 다 동영상이 뜨거든요. 그럼요. 그 희귀한 동영상 못 찾을 수 있는 못 찾는 제품 거의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쭉 보다가 그냥 쿵 누르면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튜브가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 구글이 유튜브가 이제 구글이 본격적으로 이제 쇼핑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이제 증거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약간 그 광고를 뺏기지 않은 방어 수단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게 네. 나오면서 이제 아예 공격적으로 방어가 아니었다. 이건 공격이다. 라는 느낌을 확실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나오게 되면은요, 그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도 스타일이 조금 바뀔 것 같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짧게 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영상을 만들면, 영상을 네. 만들면, 업체하고 이제 그때부터 계약을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영상을 만들고 옆에다 광고를 띄우고 거기서 그냥 구매 클릭을 하면 그냥 구매가 될 수 있게 유도를 할 테니. 그렇게 되면 빨리 비즈니스를 만드시죠. 그렇죠.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완전히 전하는 그 영상 자체도 구매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좀 새로운 도구들도 많이 필요하고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구매 유도도 한번. 근데 뭐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그 컨텐츠들이 이제 구매를 유도한 쪽으로 바뀌면 좀 약간 상업화 될 것이 광고가 어떻게 보면 광고를 실리기도 하고 구매도 이제 받고 두 가지 효과가 한꺼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업체들은 이제 조회수가 높은 채널들 뭐 이런 걸 또 서칭을 할 것이고. 뭐 인지도가 있는 그 팟캐스트 채널들 찾아다닐 것이고 뭐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역으로 그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굳이 걔네 그 정말 잘 나가는 팟캐스트들이나 유튜버들이나 계약을 안 해도 되게 될 수 있겠어요. 왜냐면 그렇죠. 결국에는 한 명 거를 보더라도 관심 있어 클릭하게 되면은 수익으로 다시 끌어내는다 보니 마치 우리 블로그나 이런 데서 제휴 매장하고 옆에 광고를 걸어놓는 것처럼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대표 블로거들한테 종속되지 않아도 되는 업체들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한 팔로우들로 A라는 유튜버가 올리는 게 너무 좋았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만 명이라는 고정수밖에 안 된다고 치면은 오히려 그 제품을 다루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라면은 내가 언팩싱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겠죠. 일단은 그 어떤 식으로 갈지는 실제 그 상황이 와서 몇 명이 이제 돌려줘야 그게 이제 티가 나겠죠. 네. 왜냐면 의외로 효과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이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가격 비교를 하고 사기 때문에 그렇죠. 한 업체의 리뷰를 본다고 해서 덥석 사지는 않거든요. 또 특히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려고 리뷰를 한참 뒤지는 분이라면. 뭔가 가격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가격 대비 성능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한 개의 구매 버튼 가지고 꼬시긴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최저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러겠네요. 업계 최저가 이렇게 붙여줘야 되나? 그쵸? 그게 계속 나와야 그쵸. 구글 쪽에서 해야겠지만 가격 비교도 바로 돼버리고 혹은 그 화면에서 딴 데로 이동을 안 하고도 결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원 클릭이 아니라 원 페이지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괜찮겠죠. 일단은 그 우리도 그런 거 붙일 때 옆에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런 거 하나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뭐 괜찮네요 이제. 그런 제품들. 진짜 구글에서 정말 대단한데 뭐 하려고 그러지? 네이버 없이. 이거 얘는 업체가 네. 얘네 업체는 그 정체가 없어요. 좀 있으면 네이버에서 따라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다 따라할 수도 있는 구조겠네요. 근데 이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띄워줄 거냐. 화면 뭐 밑으로 깔아줄 거냐. 화면 상에다가, 근데 구글은 옆에다 카드 올리는 걸 이미 구현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플러스 알파 되는 기능으로, 붙인다면은 구글은 정말 빨리, 그러니까 유튜브는 정말 빨리 구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업체들은 약간 모듈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 화면 밖에서 뭔가 뜬다는 거는 사실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 화면 안에서 뜨는 게 효과가 있으니까. 뭐 너무 나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정말 저희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뉴스를 좀 깊게 보게 되잖아요. 구글 네. 같은 경우에도 구글 페이다 그러면서 여기다 바로 붙일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더 이런 게 가속화되니까 빨리 좀 네, 탁상공론적인 얘기 말고 다른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다루긴 하겠지만 마빈 같은 경우에 국내에 와가지고 코리안페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왜 남의 나라가 뒤섞였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니까 그렇게 이모도 별로 안 되는데 말이야. 근데 이제 뭐랄까 우리나라가 좀 충격을 받았다? 받아갖고 이 다음 주에 그러니까, 잘 나가면 다행이겠죠. 그러니까 그 좀 일종의 자극제는 확실히 된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그거에 오히려 불안해하시고 네. 아, 이걸 빨리 잡지 않으면 이제 답 없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보면 확실히 자극제는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애플에 대한 얘기하고 구글에 대한 얘기 좀 간단하게 해봤고요. 저희들이 뭐 간단하게밖에 얘기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직접 좀 봐야지만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직접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요즘 이제 지하철 R을 쓰고 있는데. 아, 맞다. R 쓰고 계시죠. 예. 예, 지하철 R을 쓰고 있는데, 지하철 R이 이번에, 그러니까 지하철이 이번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지하철 네. R이. 지금 이제 어베인이 한번 됐고, 이번에 이제 R이 돼가지고 좀 UI가 바뀌었어요. 약간. 그 네. UI 흐름 패턴이 약간 바뀌었는데. 이것도 이제 구글이 애플워치를 의식해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보면은, 애플워치를 더 보고 싶어, 그러니까 애플워치가 더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왜 구글이 이렇게 UI를 바꾸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애플워치를 봐야 좀 더 눈치가 채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6월 8일날 있는 개최 WWDC 끝나는 대로 저희가 또 그에 관련된 특집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 그 지금 지하철 쓰시잖아요. 네네. 예, 그 제가 지난번에 그 링크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그 그림, 네네, 그 화면. 네, 바꿀 수 있는 거. Watch Face라고 그러는데 그 Watch Face를 그 잔뜩 모아놓은 사이트 링크를 제 인부님한테 드렸는데 네. 현재로서는 안드로이드 최고의 강점은 그건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온갖 브랜드의 그 시계가 다 있어요. 네, 맞아요. 물론 이제 그 브랜드 아닌 것도 많지만 네. 저도 시계 화면이 지금 스위스 브랜드의 시계의 화면을 하고 있거든요. 지하철이. 근데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 사람, 그 올리신 분들이 되게 그 시계의 특성을 잘 구현을 해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네. 안드로이드 워치 쓰시는 분들은, 그런 사이트 찾아서 보시면, 그 페이스 랩이었나? 또는 나중에 그 페이지에다 올려놓을 텐데, 네. 거기서 페이스를 좀 받아, 물론 그 앱은 유료예요. 그거 쓰려면 그 유료 앱을 받긴 해야 되지만, 2,000원 정도 들여서. 워치 쓰고 계신다면 그 정도 투자를 해서 원하는 스킨을 하는 거에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하고 다니고 있는데 네.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시계 그 화면이. 일단 내가 마음대로 내가 만든 것보다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깔끔해서. 네, 그런 건 좀 궁금해지는 게 그 시계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시계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시계의 배경화면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것들이 그렇죠,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제작하는 분들한테도 수익이 가겠죠? 현재는 아닌 것 같아요. 장터 같은 느낌이 나긴 하던데. 아니, 그게 보니까 그냥 다운로드 같은데?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다운로드가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과금이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제가 쓰는 화면 그 사이트 자체가. 네, 마치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는 그 하나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시계 이미지 하나하나 새로운 걸 할 때마다 어깨가 2,900달러짜리도 있고 1달러짜리도 있어요. 한 디자인마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게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은 디자인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수익하게 되면 완전 하나의 스토어구나, 생태계구나 생각이 들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직 그 이제 그 왓치페이스 그거 하는 사이트는 유명, 그러니까 안에 대에 들어있는 콘텐츠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이미지가. 네. 저도 막 페이지를 넘기는데 막 40페이지, 50페이지까지 막 넘어가더라고요, 그 화면이. 너무 많아. 지금은 그냥 다운로드 다 돼요, 그거. 전체가 다 다운로드 되고요. 네. 그, 따로 돈 안 내도 그냥 바로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돈 내고 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 드시세요. 알겠습니다. 보내주신 링크 제가 오늘 빨리 들어가서 꼭 받아봐야겠네요. 네, 몇 개 받아놓으시고 미리 혹시 또 모르니까. 네. 아, 저 이제 저희 쪽 이제 새로운 코너 아니네요. 벌써 한 달 넘게 하고 있는 코너죠. 아니, 그렇죠. 저희 크라우드 펀딩. 아, 이제 제목을 지을 때가 됐는데 소개할 때마다 어떻게 제목을 지을까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뭐 그냥 가세요. 이제 다 굳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크라우드 펀딩. 예, 네, 그것을 알려주마. 예, 네,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재밌는 제품 두 개 소개시켜 주셨는데 오늘도 재밌는 제품 준비했었죠? 예, 일단은 그 플랜티 지난번에 소개했던 거. 네네. 펀딩이 오늘 끝난 것 같더라고요. 예, 그 100% 이제 좀 넘어서 끝난 것 같고요. 몇몇 분은 한국계 초빙되는 최고 비싼 상품을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만불짜리 막 그런 거 선택하셔가지고 하여튼 펀딩이 잘 끝났습니다. 그 업체는 정말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왜 이 얘기 먼저 끝내냐면. 지금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제품도 인디고고에 올린 국내 업체예요. 아, 인디고고요, 네. 예, 윈드 앰프라고, 그러니까 윈드 앰플라이어. 그러니까 앰프는 원래 그 증폭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네. 그러니까 선풍기. 네. 그 속칭 말하는 그 책상용 선풍기 같은 건데. 책상용 아니죠. 그 선풍기인데 그 원래 가이스에 보면은 그 날 없는 선풍기 있죠. 신기하죠. 어떻게 디자인 맞는 날 없는, 얘도 그런 형태예요. 날 없는 선풍기고요, 일종의. 날 없는 선풍기고, 이거는 사실 디지털 제품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전이죠, 가전. 날 없는 선풍기고, 그 강도 조절이나, 그리고 네. 뭐, 그리고 회전 뭐 이런 것도 다 되는 일반적인 그 날 없는 선풍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용법 상당히 쉽게 돼 있고, 이제 이걸 소개해드린 건 뭐 이게 엄청나게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국내 네. 업체 거니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금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가격은 지금 펀딩은 아직 25일 남았어요. 근데 현재 44%니까 한 반 정도 채웠어요. 43% 정도 펀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한 188불? 뭐 현재는 그래요. 하나에. 시핑은 무료예요. 월드와이드하게. 네. 그러니까 무료 배송이에요. 무료 배송에. 괜찮네요. 그리고 188불인데 얼리버드는 138불이었어요. 얼리버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180 지금 하시려면 188불로 펀딩에 뛰어드셔야 돼요. 좀 얼리버드 좀 더하지. 조금 나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은 그 고른 3만불인데 아직 그 13,000불대 하고 있고요. 20불 네. 남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쭉 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송이 잠시만요. 네. 이 배송이 언제더라?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아까 봤는데. 아, 예. 이게 딜리버리가 네. 7월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배송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전 구매라고 생각하시고 네, 줄 다니는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끝나면 바로 사전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날라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제품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제품, 킥스타터 건데요. 네, 킥스타터. 예, 킥스타터 건데, 브루노라는 제품입니다. 브루노요? B-R-U-N-O. 지금 예, 브루노는 이거는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이요? 세계 최초의 스마트 쓰레기통이라고. 신기하네. 예, 그 직립형 쓰레기통 키가 있는데. 네. 그 바닥 부분에 진공 청소기가, 그러니까 진공으로 흡입기가 있어요, 바닥에. 그래서 이렇게 빗자루질을 해서 청소기 네. 앞쪽으로 이렇게 쓱쓱쓱 총구가 쭉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먼지를. 집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청소기를 돌리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집에서 빗자루질을 얼마나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가게나 이런 거라면 네. 또 다르겠죠. 그 여기다 이제 빗자루질 그 이것도 뚜껑을 열고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밑에를 쓰려면 이렇게 쭉 흡기를 해서 이제 그 비닐 위쪽에 그 먼지를 안에다 뿜어주는 그게 있어요. 그 빨아들인 걸.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쭉 아래서 빨아 올려서 위에서 쏘는. 그래서 그 비닐 안에다가 넣어요. 그렇게 돼 있고 다 차올리면 스마트폰에 알려줘. 이거 차 트니까 비닐을 바꿔라. 이렇게 알려주고요. 뭔가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애매하네 이게 좀. 예, 애매하죠. 예, 네. 듣기에 따라서는 오 이런 좋은 기 좋은 들을 땐 오 이게 좋은 게 근데 오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되게 산뜻하지 않아요? 그 트레이 통 앞에다 이렇게 딱딱딱 하면 쑥 빨아들여가지고 들어간다는 거? 네, 지금 보고 있는데 신기하긴 해요. 예, 신기하긴 하고,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네. 그래도 펀딩을 지금 성공을 했어요. 두 배. 5만 불 목적에 이제 10만 불을 넘고, 아직 10일이 남았습니다. 이게 방송 나갈 때는 한 7일 정도 남았겠죠. 예. 그렇게 돼 있고, 프리오더도 대부분 다 나가고, 지금은 179불짜리로 지금 프리오더가 나가고 있어요. 이게 원래 가격이 한 250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꽤 세이브가 되는 가격으로 되고 있는 거죠. 이거 혹시, 일단은, 뭔가 네. 콜렉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티스타트 제품들을 보면서, 일단 신기하면은 주문하는 콜렉터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거 모션 센서 뚜껑이 있어가지고요. 손 대면 뚜껑이 열려요, 자동으로. 그런 기능도 있어요. 좀 쓸데없는 것 같긴 한데. 쓸고컬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리고 그, 구입한 비닐은 또 안에 또 저장하는 곳도 있고, 우리 그 청소 비닐 보면 서랍에서 꺼내서 쓰잖아요? 네. 이거 보관소도 있어요, 안에. 보관하는데 뚜껑. 그게 뽑아서 쓰겠지. 안 좋게 생각하면 뚜껑 열면 되는 거고, 센서 필요 없이. 그렇죠? 원래 항상 그래요. 그 이런 쓸고컬 기계들은 뭔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 막 이렇게 돼 있죠. 진짜 재밌는 제품입니다. 10월에 이제 배송이 될 거고요. 네. 맞지. 10월에 배송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그 펀딩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622분이나 펀딩을 했어요. 네. 펀딩을 성공했기 때문에 제품이 나오면은 실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어디 리뷰라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킥스타터 사이트 들어가셨고요. 검색을 BRUNO, 브루노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제품이 더 있어요, 오늘은. 네. 오늘 하나 더 있는데, 지난주에 아이폰 유저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킥스타터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할로우 백이라고.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아마 주소를 안 드린 것 같은데, 네. 예, 할로백은, 아이폰은 원래 터치가 아래쪽에 없고, 아래 버튼 한 개만 있죠. 그죠. 예, 그 버튼 한 개만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버튼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백키를 누르려면, 위에 올라가서 손을 대야 돼요. 그죠. 그죠? 예, 위에 올라가서 지금 제가 링크를 넣어드렸는데, 킵에다가. 네. 그런데, 안드로이드는 백키가 네. 아래 있죠. 아래 있죠. 기계가 커지면은, 이제 그 백키, 하단에 있는 백키를 누르는 게 위에 있는 백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이게 그 아이폰의 원핸드 그립이 깨지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커졌습니까? 그러니까 4인치를 넘기 시작하면서, 백키 누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아이폰이. 네. 불편해졌는데, 그래서 뭐, 홈키를 더블 클릭해서, 밑으로 좀 내려오는 뭐 그런 것도 생기고, 뭐 이런 게 좀 더 생겼지만, 그래도 불편하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잠시만요. 네. 제가 손을 잘못해서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예.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할로백은 보호 필름처럼 돼 있어요. 보호 필름을 씌우면 홈키 왼쪽이 백버튼이 돼요. 지금 이해가 안 가나요? 그러니까 위에 그 보호비닐을 네. 아이폰 위에다 딱 붙여요. 그러면 홈키 왼쪽이 백버튼으로 작동을 해요. 신기하네. 신기하네요. 처음에는 영상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이폰 유저들이 지난주에 이걸 보시고 심장이 뛰셨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아직 19일이 남았는데 네. 목표 금액이 3배를 넘었어요, 지금. 그러네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아이폰의 최고 맹점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지면서 4.7 차출 이제 설레게 된 유저들께서는 이 제품에 되게 관심 갖고 있는데 제가 이걸 처음에 봤을 땐 이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어깨에 다니니까 이게 되나 그랬는데 처음엔 안 되기에 좀 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엔 네. 그냥 트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위 전극을 그 왼쪽 아래와 그 백키 위치만 전극을 두 군데를 딱 대는 거예요. 연결을 해서. 투명 전극을 양쪽으로만 붙이는 거죠. 그러면 그 투명 전극에 손을 대면 이제 전기가 발생을 하니까 손에 있는 적을 타고 들어가서 그 부분이 터치가 되는 것처럼 효과가 나는 건데, 뭐 가능성 있어요. 충분히 우리 터치펜 잡을 때 터치펜을 손으로 쥐고 있으면 터치가 되잖아요. 그런 같은 효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투명 부분이. 그래서 뭐 백키 될 것 같고요. 뭐 생각해보면 이게 백키 작동할 것 같고 아이폰 유저들께서는 관심 있게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슈퍼 얼리버드는 끝났지만 얼리버드 아직 많이 좀 남았어요. 많이 얘네가 이제 뭐 1,100개 막 이렇게 물량을 올라왔기 때문에 줄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돼요. 들어가서 이제 펀딩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8월 배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아이폰이 없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관심이 없었는데, 아이폰 유저들께서는, 꽤나 관심 있고,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되냐, 안 되냐, 가지고도 감론을 박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일단 펀딩 하신 분 되게 많이 봤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만약에, 뭐, 그 나중에 구입하신 분 속더라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써보고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제품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단지 딱 백키 부분만 딱 활성화한 거거든요. 이건 일단은 킥스타터 제품이고 할로를 HALO로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헬로라고 할 때 HALO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L이 하나요? HALO. 예. 예. 이걸 보시면 되고 정말 영상만 봐서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혹은 역시 아이폰에 이런 게 필요했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아이폰 6하고 6 플러스 유저한테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그 전 버전 사이즈가 있으니까 5에서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6랑 6 5, 6 플러스 그거 있으신 분들만 사이즈가 크니까 백버튼을 좀 쉽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그 면도 뭐 칼로 긁어도 긁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네. 뭐 강도 같은 거는 확보를 한 것 같고요. 어차피 뭐 그 위에다 글래스 올리면 되니까 단단한 글래스하고 코팅 올리면 되니까 네. 뭐 코팅 강도 같은 거는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투명도는 뭐 원래 보장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아이폰 있었어도 하나 정도는 구입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네. 제품이네요. 예. 뭐 쓸데없는 생각을 좀 더하자면 아 이거 필름 붙이다가 픽셀이 나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에 14불이에요. 하나에 14불이니까 네. 잘 선택해서 두 장을 그래서 사람들이 두세 장씩 사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거 나온 거 아세요? 뭐요? 그 요새 6기도 있지 그 액정 비닐 붙여주는 기기가 나왔어요. 그거 뭐예요 또? 밑에다, 그니까 위에다 액정 비닐을 꽂고, 밑에다 네. 폰을 꽂고 쭉 밀면은 액정 비닐을 딱 붙여줘. 오, 진짜. 봤지? 내가 그거 아까 전에 우연히 봤는데, 우연히 봐서 확인을 다시 못했어요. 그때 액정 비닐 붙여주는 기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또 뭐야?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놓쳤어. 진짜 있을만 하겠다, 그죠? 보면은 그 떡볶이 사러 가지고 요새 그 논란거리 나달.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진공 폐장을 해주잖아요. 진공 폐장을 그렇죠, 그렇죠. 추적하고 한 번에 밀어나오는데. 예. 스마트폰 사러 갔는데, 거의 집, 보통 주인들이 붙여준단 말이야, 필름들.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코팅되듯이 한번 찍 하고 밀고 해서 깨끗해. 어발되네요. 아, 옛날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비닐, 방수 비닐을, 일회용 방수 비닐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네. 손을 딱 싸가지고, 뒤에를 테이프가, 근데 그게 제품이 언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비닐을 완전히 싼 다음에 테이핑을 딱 해, 뒤에다. 그럼 네. 이제 방수를 갖고, 물에다 갖고 놀고, 다 갖고 논 다음에 좀 닦아서 비닐 쭉 버리고,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제품이 언제 한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아, 이거 제품 있냐고 버렸는데, 그 이후로 또 조용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팔까요? 랩으로 만들어서. 랩으로 반으로 싸가지고 물놀이하고 그 요새 물놀이는 아, 물론 그거 빌려주기는 하죠. 예, 아예 대여를 해가지고 예. 아니고 공기 같은 걸로 싹 빨아들이니까 안에가 완전 밀봉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일회용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 폰 쪽에는 앞으로도 아이디어가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액세서리 아이디어가. 하여튼 뭐 저희가 아는 분도 폰 쪽으로 곧 발을 들여놓으시는 것 같거든요. 폰 액세서리 쪽으로. 저희 문자. 그렇죠. 네, 저희가 또 재밌는 소식들 많이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제 감사합니다. 네. 매번 이렇게 제품 두 개씩, 세 개씩 찾는 것도 이해하실 텐데요. 어, 그래도 매주 이슈가 되는 제품은 또 있어요. 어, 이주의 발견이라고 그러면 그 쓰레기통? 어, 그 쓰레기통은 좀 발견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 처음에는, 우와,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근데 집사람이, 어, 청소기로 뭐 딱 하면 되지.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빗자루질이라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 산뜻했어요. 아이디어. 아, 저희가 뭐 지금 외국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취재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잘 되면은, 그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있는 아이디어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네. 코너 한쪽에서 좀 소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혹은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본인들이 IT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어, 그런 제품들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 쪽도 신기한 제품이 있다 좀 소개해달라. 어,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요, 우선은 유튜브 링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저희가 먼저 보고 나서, 어,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어, 언제든지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네, 그럼요. 아이고, 뭐, 어렵겠어요. 네. 네 만드시는 분들이 어렵지, 뭐, 저희가 보고 떠드는 건데. 네. 아, 자, 오늘 뭐 들리는 이유로도 21회였습니다. 뭐 내일도 연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일요일날 보통 녹음을 하면은, 이제 피곤해갖고 바로 자야지, 내일 또 출근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네. 어, 내일 일요일 같네요. 어, 그렇죠. 이, 내일도 쉬니까 여유가 있었어요. 네. 그래도 12시 아직 안 넘겼어요. 맞습니다. 보통 녹화를 하게 되면은, 녹음을 하게 되면은 1시간 반 정도가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아직 12시 안 되는 것 같고요. 어, 처음에 네. 얘기 드렸었지만은, 다음 달에, 저희 박성호님께서 진행하시는 세미나가 있으니까 그것도 꼭 한번 기대해 주셨다가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꼭 질문 던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 네. 저희 디지털 히어로즈는요. 어, 네이버에서 디지털 히어로즈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서 저희 사이트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보통은 네. 저희 청취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팟빵 사이트를 들어가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어, 지금은 홈페이지를 한번 개편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디지털 히어로즈 .com 사이트 들어오시면은요 어, 바로 오른쪽에 브로드캐스트라 그래갖고 저희 방송을 바로 들을 수 있게 코너를 만들어놨습니다. 쪽에서 쉽게 들으시면 됩니다. 뭐 그 아이폰 가지신 분은 그냥 팟캐스트에서 검색하셔도 되죠. 예. 아, 그게 제일 쉽죠. 네, 이왕에 검색하시는 김에 그 별 좀 눌러주시면 저희 순위도 올라가고. 네, 근데 그 순위 어떻게 올 그거 순위 어떻게 올라가는 거고?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건 다 이해가네. 그 아이튠즈 팟캐스트 순위 올라가는 거 정말 모르겠어. 어쩔 때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왜 이렇게 떨어졌나 싶을 때도 있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게 진짜,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많은 방송들이 그렇겠지만은, 저희처럼 매주 녹음하는 IT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녹음해놨던 것들이 더 순위가 높은 것들도 있고, 그게 도대체 어떤 걸 타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은 모르겠어요. 네. 뭐 어떻게 어떻게 뭐 들으시는 분들만 이득이지 뭐. 네, 그냥 뭐 저희는 열심히 할 뿐이죠. 네, 들리네요. 저 21부 21회 어, 일요일 밤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주 수요일 정도면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어, 어, 어디가 뭐 저희 네. 혹시 그 녹음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지금 제가 대전에만 있어요. 네. 대전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봉희님은 처갓집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쵸. 골방에 앉아가지고 둘 다, 친구들에게 민폐리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간만 맞추면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 위치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성우님, 어저께가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참 깜짝 놀랐던 게 벌써 6년 지났더라고요. 아, 시간 많이 지났죠. 네, 시간이라는 게 시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지나가도 또 돌아보면 어제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예, 뭐, 시간이란 거는 다그 상대적인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에게 엄청 길고 어떤 분에게 엄청 짧은데. 어제처럼 생각하고 지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수십 년전 일로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그렇죠. 뭐 저희 그런 것 같아요. 변했을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6년 동안 그동안에 돌이켜보면요. 세상은 되게 빨리 바뀌었잖아요. 이럴 때 스마트해졌고 예. 많은 것들이 변하고. 근데 그렇게 변하는 것들 중에서도 분명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예. 만화책 H2에 나왔던 얘기 같은데, 그 세상 만 가지 변화가 있는데 자기 안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찾고 있는 중이고 아마 성우님도 있을 수도 있고 찾고 계시는 중이실 거고,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찾아가는 좋은 방송, 좋은 이야기 나누는 코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좀 생각하다 보니까 센티해져가지고 이런 얘기를 앞으로 듣게 됐습니다. 예, 저희 들리네요. 21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예, 감사합니다.